제10과 선생과 학생. Lesson 10. Teacher and student. 단어. Vocabulary. 선생. Teacher. 학생. Student.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숙제. Homework. 어려운. Difficult. 보다. See. 실수, mistake, 정확한, correct, 이해하다, understand, 희망하다, hope, 즐기다, enjoy, 문장, text, 진, 안녕, good morning, Jane, 선생님, 안녕, good morning, sir, 숙제해 왔어요.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네, 선생님, 해 왔습니다. Yes, sir, I have. 어머니가 도와줬니? Did your mother help you? 네, 그래도 되죠. Yes, is that okay with you? 그럼 어려웠어? Yes, was it difficult? 약간 어려웠습니다. It was a little difficult. 내가 좀 도와줄 게 있니? Can I help you with it? 네, 숙제 좀 꺼내보고요. Yes, let me get my homework. 단 한 문제 실수했구만. I see only one mistake. 오답을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How can I correct my mistake? 이렇게 고쳐요. Correct it like this. 이제 알겠군요. 고맙습니다. Now I understand. Thank you. 도움이 되었으면 해. I hope I helped you. 선생님, 큰 도움이 되는데요. You were very helpful. 학생들을 돕는 것은 즐거워요. I enjoy helping students.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You are a good teacher. Jane, 고마워요. Thank you, Jane.